주려 해. 더 이상 그 눈물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준 사랑이 떠나려고 해. 사랑아 이젠 그녀 행복하게 해. 내가 떠나가버려도 하늘아 부디 너는 잊지 말아줘. 내가 그녀를 사랑해. 떠나려고 해. 사랑아 이젠 그녀 행복하게 해. 내가 떠나가버려도 하늘아 부디 너는 잊지 말아줘.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정말 사랑해.